서울시립대 채식 모임 배지쑥쑥과 함께하는 채식인 대학생의 삶 1편에 이어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되어서 채식을 했을 때에도 정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채식을 했다면 정말 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는 그 금전적인 여유도 사실 많지 않은 편이고 또 생활 공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채식이 보편적이지 않다 보니 채식인 친구를 사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담임 씨와 미주 씨는 각각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작년에 MT 갔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는 저희 과 사람들이 제가 채식하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고기를 안 먹는다고 뭐라 하시진 않았고 거의 존중해 주시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때 제가 채식 카레를 가져갔었어요. 가가지고 다른 분들 밖에서 고기 꺼먹고 있을 때 제가 준비해간 야채랑 채식 그 카레 분말이랑 해가지고 요리해 먹었었거든요. 뭐 요리해가지고 다른 분들 밥 먹는데 옆에 앉아서 카레 먹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막 고기를 먹고 싶어 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저 나름대로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혹시 미주 씨는 또 다른 경험이 있을까요? 한국에 아직 채식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가 채식주의자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사람들도 그런 식당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나게 되면 채식 식단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음식을 고르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제가 채식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친구가 먼저 신경을 써주는 게 저는 좋을 때도 있는데 사실 미안할 때도 있고 번거롭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는 사실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데 그래도 친구들 자체 때문에 막 힘들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도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항상 있기는 했고 조금 신경 쓸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미주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회식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가 채식인인 걸 아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제가 끌 때가 있어요. 저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럼 박은주 씨는 뭘 먹나? 이런 식으로 하면 한 20명 고기를 먹고 있는 비채식인들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도치 않게 좀 관심을 끌었을 때 좀 당황스러웠는데 미주 씨도 비슷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서 뭐 점심이라든지 두 분 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때가 종종 있을 텐데 현재 학생 식당에서는 어떻게 점심을 혹은 저녁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학식에는 일단 완전 채식 메뉴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자취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의정부에 있는 학사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도시락을 싸다녔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돈 아낀다고 도시락을 같이 싸오고 해서 같이 먹곤 했는데 학년 올라가면서 바빠지다 보니까 계속 혼자 먹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자취를 시작해서 식사 시간 때는 집에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은 근처 채식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는 편이에요. 근데 그 저희 학교 양식당에 소이가스랑 샐러드 파스타라는 메뉴가 있는데 소이가스에 풀 베지테리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분이 좀 의심돼서 이 비건으로 해줄 리가 없다라고 의심이 가서 아주머니한테 성분을 확인해 달라고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소이가스 자체에는 우유가 들어가고 소스에는 굴소스랑 비프가 들어가고 샐러드 드레싱에도 마요네즈가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뭐 튀길 때도 따로 해줄 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영양사님한테 이거 바꿔야 된다고 여기 요구사항을 몇 개 적어서 보냈더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이가스 자체는 회사를 바꿔야 되는데 우유가 들어가니까 그거는 물량이 다 나가면 해주시겠다고 하고 어느 정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혹시 아까 미주 씨는 그 밀가루 종류는 다 몸에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서울시립대 그 식당을 찾아보니까 한 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식이 나오는 식당도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서 식사를 해보신 적은 없는지 거기서 나오는 한식에서 그 반찬들이 한 몇 가지 있을 텐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자연과학관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식당을 진짜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알바 끝나면은 아주머니가 밥도 먹으러 먹고 가라고 하셔서 먹고 오고 하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밥을 받고 반찬도 하나하나 이렇게 받아서 가지고 와서 이제 그 테이블에서 먹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 받고 싶은 것만 받을 수도 있고 뭐 더 먹고 싶은 건 이제 가능하다고 하시면 더 갖고 올 수도 있고 해서 되게 만약에 주된 그 메뉴가 고기일 경우에는 그걸 안 받더라도 다른 좋아하는 반찬 하나 더 받아서 충분히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네, 자주 찾는 편입니다. 그렇게 반찬이 잘 나오는 곳인데 만약에 실제로 자기 돈을 내고 구매를 해야 하면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식당은 끼니에 한 종류가 나오는데 4,000원입니다. 아까 담임씨께서는 그 기숙사에 살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락도 싸고 그랬다고 하는데 혹시 공복 때 끼니 외에 간식으로 챙겼었던 그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을까요? 저는 고구마를 많이 즐겨 먹는 편인데요. 기숙사 살 때는 그때 그 기숙사 식당에서 몰래 밥을 퍼와가지고 생야채만 넣고 김밥 만들어 싸가기도 했고 그때 기숙사 취사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요리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로푸드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책도 사서 막 따라해보고 막 비싼 외국 재료 사서 막 만들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고구마 찜기를 따로 사가지고 고구마를 쪄간다거나 과일을 싸간다거나 제가 굶는 거는 진짜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든 먹을 걸 싸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미주 씨께서도 평소에 빵 같은 건 전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싸갖고 다니는 간식이 따로 있는지. 과일을 많이 싸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바나나나 사과나 참외 같은 과일을 자주 싸갖고 다니고 그 외에는 이제 선식 같은 거를 이제 물에 타서 물이나 두유에 타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편의점에서도 이제 두유 같은 거는 먹을 수 있어서 두유를 사가지고 다니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서울시립대에는 채식을 지지하는 실제로도 그 달걀과 우유를 먹는 채식을 하는 교수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반대로 수업을 들을 때 간접적으로 채식에 대한 반대 성향을 드러내거나 혹은 육식을 옹호하는 성향 혹은 환경을 지향하지 않는 그런 수업 내용 때문에 불쾌했던 적이 있을까요? 그 수업이 환경과 관련된 수업은 아니었는데 전공 수업이었는데 마침 중국어 지문에 채식과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그때 그 지문 나오자마자 아, 내 얘기하게 되겠구나 하면서 되게 무서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수님께서 제 이름을 막 부르시면서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채식에 대한 자신만의 논리를 막 펼치시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육식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CC를 하고 있었는데 과 사람들이 남자친구도 채식시킨다, 남자친구 채식해서 살 빠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수업 때 어떤 분이 또 뒤에서 몰래 고기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교수님들께서도 제 기준에서는 많이 채식을 접한 지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도 채식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이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였습니다. 미주 씨께서는 담임 씨와 비슷하게 그 수업 중에 은연 중에 공격을 받았다 아니면은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그런 과 활동에서 조금 소외되었거나 혹은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저는 건축학과라서 물론 다른 과목도 들을 수 있지만 제 역량상 다른 과목을 듣기가 힘들 것 같아서 교양은 안 듣고 그 전공 수업만 듣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팀플 경험이 많이 없어서 담임이랑 비슷한 경험은 아직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축학과의 특성 때문에 환경과 약간 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학과가 아무래도 뭔가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과다 보니까 밤새 가면서 이제 설계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막 설계를 하는데 그 공간 자체가 일단 너무 많은 그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 쓰레기들이 다시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막 버려지는 것도 많고 좋지 않은 성분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쓰고 또 친구들이 이제 힘들고 밥 먹을 시간 없다 보니까 패스트푸드나 뭐 배달 음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막 음식물들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것보다도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먹는 음식도 일단 당연히 채식일 리가 없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환경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는 조금 스트레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친구들도 힘들게 설계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뭐 싱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혹시 미팅이나 소개팅 기회가 있었을 때 과거에 혹은 현재 스스로 채식인인 거를 먼저 밝히나요? 아니면은 그 미팅 자리에 나가서 뭐 어떤 거라도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나가서 채식인인 걸 밝히면은 그 상대분들께서 저의 다른 면이 아닌 채식주의자라는 이미지로만 이렇게 약간 낙인을 찍으실 것 같아서 말하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그냥 원래 안주 잘 안 먹는 사람인 것처럼 술만 마시고 그러는데 저는 말 안 하는데 어쩌다가 친구가 몰래 말하거나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주 씨의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왜냐하면 그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맨땅에다가 새로운 거를 짓는 거다 보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맨땅이 아니라 헌 거를 부시고 또 새로운 거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면 그 전공에서 지향하는 바와 자기 자신이 지향하는 바, 가치관이 조금 대립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런 부분을 뭐 직업을 갖는데 반영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정말 확실히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고 불만이 많아서 건축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바꾸고 싶었는데 너무 큰 야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배우는 과정 자체가 일반적인 건축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건축을 대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걸 배우는 지금 저학년인 상태에서는 제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너무 적응하기 힘들고 이걸 건축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도 가치관이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사실 인간관계도 많이 힘든 것 같고 진로가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내가 정말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을 내가 그러니까 그 건축 공부를 하면서 적성도 안 맞는다고 느끼니까 차라리 환경 쪽을 해서 다른 분야로 가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은 해결책이 안 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더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이런 생각을 밝혔을 때 받아들여주고 좋게 봐주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 설계라는 과목이 가장 큰 과목인데 이번 학기에 저희 반을 맡아주신 교수님이 좀 친환경적인 건축을 좋아하세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좀 답답하고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제 생각과 신념과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존중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그런 쪽으로 설계 과제를 하는 거를 많이 도와주시려고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는데 그럼에도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일상적으로 감안해야 되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저한테 조금 힘이 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꼭 환경에 좋지 않더라도 인간의 편의와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그쪽을 더 크게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학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배지쑥쑥 그 페이지에 팔로워 수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현재 대학생의 시각으로서 향후에 채식 대학생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배지쑥쑥 페이지 운영하면서도 어떤 분은 이런 페이지 만들어주셔서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요 수도 점점 늘고 있고 물론 채식하는 지인분들이 눌러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만으로도 홍보가 되는 거니까 또 인식을 조금이라도 심어줄 수 있다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채식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끔 가다가 옛날 친구가 연락이 오면서 네가 올린 거 덕분에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도 있고 덕분에 채식을 시작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알고 보고 채식도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걸 알면은 시도도 해보려고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주 씨는 혹시 이 배지쑥쑥 가입하고 나서 같은 학교 대학생들의 친구에게 해외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채식도 진짜 맛있는 것도 많고 되게 다양하고 채식에 대해서 그냥 관심을 한 번쯤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식이라고 딱 하면은 뭔가 너무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약간 접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식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을 때 우리가 먹는 건 굉장히 일상적이고 엄청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 일이잖아요. 무엇을 먹고 그게 내 몸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예민하지 않더라도 그게 영향이 크다는 거를 아마 알 거예요. 다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잊어버리게 되고 하긴 하지만 분명히 음식 때문에 자기 몸에 어떤 영향이 왔던 상황이나 뭐 음식 때문에 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할 텐데 하루하루 이제 세 번 이상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음식이 어디서 왔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다 보면은 채식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진짜 더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건강해지고 또 채식이 우리 사회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점들을 알면 알수록 진짜 그렇게 생각만 해도 사실 채식을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인 씨는 아까 그 학관에 대해서 소이가스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혹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직 학교 내에 채식하는 사람이 소수라서 채식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는 아직 조금 힘든데 그래도 교환학생 중에도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관 식당에 가보면 그 히잡 쓰고 있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체 어디서 식사를 하고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분들 위해서라도 성분 표시라던가 정말 가능하다면 채식 메뉴 완전 채식 메뉴 하나라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제가 듣기로는 고대에도 뭐 채식 동아리가 있고 또 각각 모임에 은연중에 작든 크든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대학교에 채식 모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고대에 있는 채식 동아리 뿌리침을 지켜봐오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많이 느껴왔었는데 동아리 차원에서 총학생회에다가 그 시험 기간에 주는 간식이라던가 아니면 축제 때 주점에 나오는 그 안주의 채식 메뉴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총학생회에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실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어느 정도 채식하는 친구들이 모였지만 제가 혼자 채식을 할 때는 정말 채식 메뉴 만들어달라는 그 건의 하나도 무서워서 못했었거든요. 용기가 많이 없어서. 그 동아리 보면서 많이 부러웠었는데 저희 시립대에서도 곧 생길 것 같아서 동아리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고대 뿌리침 동아리랑 연합을 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던가 세미나를 열어서 같이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다거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유다님 씨 그리고 고미주 씨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채식 대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충들이 저로서는 느낄 수 없는 사소한 것들까지 얘기해 주셔서 정말 재미있었고 또 흥미로웠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이 청취자분들께 인사 뭐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시죠. 저도 많이 서툴고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더 할 말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런 기회가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도 감사하고 앞으로 채식이 더 많이 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더 공부 많이 하고 노력해서 좀 더 사회가 변해가는 모습도 보고 제가 거기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그런 대학생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담임 씨는요? 벌써 마칠 시간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채식을 안 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주일만이라도 채식을 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채식을 하면 뭐 몸이 가벼워진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점이 있지만 일단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삶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본 것 같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좀 더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점도 생긴 것 같고 정말 행복한 게 뭔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채식 식당이나 카페도 많아지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채식 식당 찾아서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고 채식도 정말 맛있는 거 많으니까 뭐 약간 풀떼기라던가 이런 선입견은 가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제가 겪지 못한 대학생 채식인으로서의 삶을 이것저것 들여다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관점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서울시립대 채식 모임 배지쑥쑥 이 모임이 앞으로 채식 문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참 기대가 되는데요. 차후에 좋은 토픽과 함께 다시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배지쑥쑥 유담임씨 고 미주씨와 함께 이야기한 주제 대학생 채식인의 삶 이것으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